조국 해방 71세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에서 대표는 8월 15일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나라와 교례의 운명이 구원되고 민족 번영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역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대양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떨쳐지고 있는 오늘 온 교례는 민족 재생의 은인 절세 애국자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해방 업적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해방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세계를 이어 잔인한 빛을 뿌리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